날 째려보는 눈빛들 그저 귀여운 질투일 뿐 뒤에서 나쁜 얘기를 한대도 신경 부끄러워 말고 둘만의 파리 Come with me 되어줄래 be my valentine You're my kryptonite 절대 놓치지 않아 하. 오늘부터 넌 내 valentine 알게 될 걸 잊은 너의 맘 True 출발!